상장 및 저자 활동의 의욕을 상실케 하여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의 추방은 건강한 사회의 기본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지우, 10살. 지우가 사는 태초 마을에선. 그래, 그래. 누구나 10살만 되면 포켓몬을 취급할 수 있거든. 그리고 포켓몬 연구가 오 박사님에게 초보자용 포켓몬을 한 마리 받는다.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거야. 좋았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켓몬한테 선언한다.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 아니, 포켓몬 마스터. 그럼, 그럼. 바로 나 지우님. 지우야, 아직도 안 자고 뭐하니? 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 포켓몬이랑 여행을 떠난다 생각하니 잠이 와야죠. 잠이 안 오면 공부를 하면 되지. 자칫하면 팬텀한테. 태초마을 포켓몬스터 교양 강좌 초보자 편. 내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포켓몬스터는 이상해씨. 바이리, 거북이 가운데 한 마리. 이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하든 장점과 단점을 잘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라. 엄만 걱정도 팔자세요. 잠옷 입는 거 잊지 말고. 그러기 위해선 모든 알았다고요. 피카츄 너로 정했다. 이상해 씨 키우기가 아주 쉬워서 초보자한테 안성맞춤. 이상해 씨 너로 정했다. 잠깐만. 거북이. 거북이 너로 정했다. 좋아, 결정했어. 근데 잠깐만. 바이리, 자의를 이해하는 똑똑한 사람한테 권한다. 바이리, 너로 정했다! 늦잠 잤잖아! 꼬부기, 이상해 씨, 바이리! 뭐든지 좋으니까 좀 기다려줘! 파이팅! 파이팅! 오바라! 힘내라! 힘내라! 오바라! 파이팅! 파이팅! 아, 실례합니다! 내가 더 아파! 어? 너 지우잖아? 아하, 지우님이로군. 지우님은 처음부터 지각이신가? 바람아. 함부로 부르지 마. 내 고귀하신 이름. 그나저나 오늘 지각한 걸 보니까 이 바람님의 라이벌이 되기엔 물 건너가도 한참 물 건너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첫 번째 포켓몬은 벌써 아까 받아서 빅 몬스터볼에 들어있지롱. 고맙습니다, 친구요. 특히 여자친구들이요. 난 반드시 포켓몬 마스터가 돼서 우리 마을 대초 마을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아. 왜? 근데 넌 포켓몬 중에 어떤 걸 받았어? 내가 뭐 때문에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 몸은 말이지 포켓몬 연구가 오 박사님의 손자님이시거든? 그러니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가장 좋은 포켓몬을 받았단 말씀. 열렬히 성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오바람 지금부터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내 라이벌! 지옥은 언제 왔니? 오 박사님, 제 포켓몬은요? 네 포켓몬? 네, 제 포켓몬이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네 명이 온다고 하더니만. 근데 꼬마야, 그 잠옷 차림으로 여행 갈 거니? 갈아입을 거예요. 그리고 박사님, 기분 나쁘게 자꾸 꼬마꼬마하지 마세요. 10살이면 이제 다 컸잖아요. 어쨌든 제 포켓몬이나 주세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결정했어요. 꼬부기, 내 포켓몬은 너로 정했다! 없잖아. 그건 먼저 온 애가 벌써 가져갔지. 하긴 늦게 온 건 제 책임이니까요. 그렇담 이상해 씨, 너야말로 내 포켓몬이다! 그것도 정각에 도착한 애가 가져갔단다. 뭐 괜찮아요. 하는 수 없죠. 바이리, 너야말로 내가 선택한 포켓몬이다! 또 없어. 원래 세상 일이란 일찍 서두르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지. 아, 그럼 전 포켓몬도 없이 여행을 떠나야 하나요? 딱 한 마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 그거라도 주세요. 여기 남아있는 포켓몬한텐 좀 문제가 있어서 말이다. 늦게 온 저도 문제가 있잖아요. 정 그렇다면. 피카츄. 피카츄라는 포켓몬이란다. 우와, 귀엽다.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인데요. 그러니? 그렇고 말고요. 피카츄 반갑다. 피카. 별명 전기지. 부끄러움을 잘 타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힘든 데다가 함부로 만지면 그걸. 진작 말씀해 주시죠. 늦었구나. 이건 선물이다. 포켓컴과 몬스터볼이란다. 박사님 고마워. 파이팅! 지우! 힘내라! 엄마, 그러니까 일찍 자라 그랬지? 어쨌든 한동안은 못 보겠구나.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다. 철없는 널 떠나보내려니 마음이 안 놓이는구나. 피카츄? 자, 신발에다 청바지, 셔츠에다 팬티, 그리고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인스턴트 식품까지 몽땅 가져왔다. 설거지 쓸 고무장갑, 빨래줄도 있으니까 옷은 자주 빨아입어라. 이제 됐어요. 쑥스럽잖아요. 이렇게 열렬한 전송은 이 다음에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돼서 돌아올 때 해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 어? 어? 그 포켓몬 말이야. 피카츄. 제 포켓몬이에요. 그치? 어쨌든 이 피카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켓몬을 잡겠어요. 포켓몬은 보통 몬스터볼에 들어있지 않니? 그런데 얘는 왜... 아, 그렇지. 깜빡했네. 피카츄, 여기 들어가 있어. 뭐? 어머, 공놀이 하다니 벌써 그렇게 친해졌니? 그래요. 피카츄랑 난 친구야. 그치? 그나저나 별난 포켓몬이구나. 별나요? 딴 건 몰라도 고무장갑만은 쓸모 있겠구나. 어째서요? 고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 아, 그렇군요. 잠을 잘 땐 잠옷으로 갈아입어라. 이미 엉망이 됐지만 말이야. 아, 예. 피카츄. 있잖아, 피카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삐. 넌 내가 싫어? 삐까삐까. 난 네가 참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둘은 하나나 마찬가지야. 아직 이빨도 안 난 어린애가 웬 고집이 그렇게 세? 어? 아, 이빨이 있어? 어리진 않단 거지? 그럼 벌써 어른이야? 삐까. 아무튼 포켓몬은 어디까지나 포켓몬답게 몬스터볼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 이 포켓컴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포켓몬은 평소엔 포켓몬볼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알았지? 삐까! 어디에나 예외는 있다. 좁은 데 들어가면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듯이. 알았어. 어쨌든 친하게 지내자. 고무장갑도 벗고. 자, 악수. 삐. 이래도 싫어? 삐까. 삐까? 구구다. 구구. 하늘에 있는 포켓몬. 하늘을 날아다니는 포켓몬 중에 성격이 가장 온순해서 잡기 쉽다.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 초보자에겐 연습용으로 알맞다. 들었지? 좋아, 피카츄 가자! 구구를 잡는 거야! 쥬! 도와주지 않을 거야? 쥬! 정말이지? 삐까! 삐까 삐까 삐까! 쥬아! 알았어! 그래 좋아! 네 맘 다 알았어! 좋아! 정 그렇게 싫다면 내가 잡는 수밖에!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켓몬한테 선언한다! 난 결심했다! 최고의 포켓몬 마스터! 그건 바로 나다! 그런 내가 구구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어! 몬스터 볼! 가라! 놓쳤잖아. 포켓몬을 잡는 방법. 포켓몬은 어디까지나 포켓몬끼리 싸워서 잡아야 한다. 그건 알고 있지만. 그치만 난 반드시 해낼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 있어. 꼼짝하지 말라고. 알고 보면 나도 착한 사람이야. 네. 아, 안녕. 지금이야! 용서해줘! 이건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그거의 특기 중에 특기! 바람 일으키기! 그리고 모래 뿌리기! 모래 뿌리기? 구구도 무시할 게 못 되는구나. 피카 피카 피카. 이 녀석! 이런! 숲에서 사는 꼬렛! 나무에 열리는 딱딱한 열매와 치즈를 좋아한다. 여긴 숲이 아니라 나무가 별로 없는 들판이잖아. 가끔 멍청한 사람들 음식을 노리고 들판까지 나오는 일도 있다. 멍청하다니, 나 말이야? 날 돌려! 좋아, 두고 보자. 맞췄다! 넌 누구지? 깨비참! 구구와 달리 성격이 거칠어서 자주 사람들이나 다른 포켓몬에게 덤벼들기도 한다. 뭐야? 가르쳐! 가르쳐! 도망칠까? 피카츄! 빨리 달려 피카츄! 반드시 널 구해줄 테니까! 피카츄! 사나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어머, 많이 다쳤네. 고마워. 왜 포켓몬을 이렇게 다치게 했어? 불쌍하게. 나 때문이야, 다친 건. 지금 잘잘못을 따질 때야. 빨리 치료해줘야지. 여기서 상록시티가 가장 가까우니까 어서 가서 치료해줘, 어서. 병원이 있어? 포켓몬 병원. 근데 상록시티가 어디야? 저쪽. 온다, 온다. 도망치자! 너 뭐해? 좀 빌릴게! 으아! 내 소중한 자전거! 언젠간 돌려줄게! 언젠간? 아, 조금만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지? 그건 이해해. 그치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자, 어서 들어가. 나머진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 날 감히 뭘로 보는 거야? 태초마을 지우,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야. 그런데 날 방해해? 한꺼번에 몽땅 잡아주겠다. 피카츄, 들어가. 몬스터볼에 들어가 있어. 자, 덤벼라 깨비차! 살았구나. 주. 뭐지? 자료가 없다. 이 세상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포켓몬도 있다. 얘들아, 재밌었니?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조금만 보여줬어. 포켓몬스터, 줄여서 포켓몬. 우리의 주인공 지우와 피카츄 앞에 포켓몬 세계의 수수께끼와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오늘은 엉망진창이 된 지우와 피카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빛일까? 아니면 어둠일까?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미래는? 다음 시간을 놓치면 후회하겠지? 응? 좋았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켓몬한테 선언한다!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 아니, 포켓몬 마스터! 그럼, 그럼! 바로 나다! 큰소리를 펑펑 치는 우리의 지우군! 자기 싫어하는 피카츄를 데리고 태초 마을을 떠난 것까진 좋았지만 많았습니까?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도둑, 소매치기, 포켓몬을 훔쳐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포켓몬 도둑? 잠깐만, 수상한 자는 못 들어간다. 어? 누가 수상하다 그래요? 내 포켓몬을 병원에 데려가는 거라고요? 어? 많이 다쳤구나. 가엾기도 해라. 그럼 신분증명서를 보여줘. 신분증명서? 그게 뭐예요? 난 태초마을에서 온 지우라고 해요. 오늘 태초마을에서 온 사람이 벌써 4명이나 되네? 4명? 그럼 바람이랑 다른 애들이 벌써 다녀갔구나. 지우군, 보통은 몬스터볼에 들어있는 포켓몬을 그런 식으로 안고 다니다니. 신분을 증명할 게 없으면 포켓몬 도둑이란 오해를 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 요즘 도둑이 많거든. 자꾸 증명서 하는데 난 깨비참 공격을 받고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뭐야? 예? 아 이거요? 이야! 이건! 포켓컴! 이거야말로 분명한 증거! 예? 어디 보자. 이걸 이렇게 하면은 봐! 이 포켓컴을 지우군에게 선물한다. 반드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거라. 그러나 포켓컴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받을 수 없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태초마을 오박사. 아하, 이게 신분증명서도 되는구나. 그건 몰랐네. 정신없이 서두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쌩쌩 달릴 거다. 터보 엔진! 뭐야, 새까만 연기. 용서 못해, 거기 살아! 이게 우리를 수배하는 사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끔찍한 사진이군. 어차피 시골 경찰관 따위가 우리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겠어. 용서 못해. 용서해선 안 돼. 상록시티 녀석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자고. 나이들 기분은 이해하지만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기한 포켓몬. 목적이나 잊지 마나옹. 그걸 잊으면 우리가 아니지. 고양이한텐 생선, 포켓몬한테도 생선. 신나게 싸우자고. 보인다. 포켓몬 센터, 저게? 긴급 사태! 다쳐도 책임 안 져요! 갑니다! 사태는 짤막하게. 상처 입은 포켓몬 배달! 잘 부탁합니다. 포켓몬 종류는 피카츄로군. 이동 침대, 전기계통 작은 포켓몬용. 럭키! 걱정 마세요. 긴급 치료실로 데려가. 신속하게. 럭키. 그럼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이 저... 넌 누구지? 포켓몬 보호자, 포켓몬 트레이너 지원자예요. 지호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반성하는 거야. 에? 훌륭한 포켓몬 트레이너는 저렇게 다칠 때까지 싸우게 하면 안 되는 법. 넌 실격이야. 저도 다쳤다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피카츄가 무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야. 기도요? 치료는 나한테 맡겨둬. 네. 그럼 잘 부탁합니다. 전 마을을 지키러 가야 되거든요. 언제나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치고 빙거려. 실수! 너무 서두른다. 파출소 문도 안 닫고 왔네요. 문 같은 건 잘 닫아야죠. 그럼 치료실 문도 닫겠습니다. 아이 저... 피카츄... 전화나 할까? 네, 지우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엄마. 어머! 여보세요? 지우님? 지금 어디 있니? 상록시티 포켓몬 센터예요. 어머, 벌써 상록시티까지 갔어? 아빠가 어렸을 땐 상록시티까지 가는 데만 나흘이나 걸렸는데. 그런데 겨우 하루 만에 네 아빠보다 훨씬 낫구나. 그걸 이제 아셨어요? 아침 저녁 이빨은 잘 닦겠지?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까? 구구에서 깨비참이 났다고 할까? 아무튼 장하다 장해. 깨비참 얘기는 지긋지긋해요. 이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 아빠랑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훌륭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는 거야. 열심히 하렴. 네. 이는 아침 저녁 닦아라. 네. 좋아. 그럼 또 전화하렴. 네. 자주 할게요. 어? 비슷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다 여기. 예? 지우군 나다 오박사. 오박사님 지금 라면 끓이고 계세요? 이런 카메라가. 아니다. 지금 막 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구나. 상록시티까지 갔다고 하던데 정말이냐? 지금 어디다 전화하신 거예요? 그야 상록시티지. 그렇구나. 상록시티에 전화해서 지우군이 받았으니까 거긴 상록시티야. 포켓몬 센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잘했다. 포켓몬 트레이너로선 작은 첫걸음이지만 너에게 있어선 커다란 첫걸음이 아니겠니? 별로 믿을 만한 말도 못 되지만 엉터리 대포도 가끔은 맞춘다고 하더라. 우리 마을에서 포켓몬 트레이너가 한 사람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은 일이지. 나도 도와주마. 그런데 몬스타볼로 몇 마리나 잡았지? 아직 한 마리도요. 개대한 내가 바보였구나. 그치만 저거랑 비슷한 건 봤어요. 무지개 너머로 날아갔어요. 이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전설의 포켓몬. 그걸 네가 봤다고 믿을 말을 해야지. 그치만 비슷했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버릇된다. 라면이 뚱뚱 불었군. 다음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마. 안녕. 만날 때도 안녕. 헤어질 때 안녕. 노가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자전거 왜 그렇게 됐어? 뭐 왜 그렇게? 참 뻔뻔스럽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마치 목대나 게 생선 같잖아.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뿐이야. 자전거 귀신 맛 좀 보고 싶어. 괜찮니? 손대지 마. 자전거나 물어내. 이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야. 물론 물어줄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치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자전거가 고철덩어리가 된 마당에 그럴 때가 아니면 뭐 할 때란 말이야? 내 피카츄가 말이지. 뭐? 그렇게 많이 다쳤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래? 피카츄, 괜찮아? 위기는 벗어났어. 물론 우리 포켓몬 센터에서 살려내지 못하는 포켓몬은 하나도 없지만 말이야. 응? 과연 포켓몬 센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젠 병실에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 돼. 꼭 곁에 있어줘야 된다. 네. 미안해. 상황이 이러니까 네 자전거는 나중에 해결해줄게. 정신 차려. 지금 자전거 타령할 때야. 어서 간호해줘야지. 네가 잃은 간호라고. 긴급사태, 긴급사태. 상록시티에 수상환자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포켓몬 도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켓몬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포켓몬의 친구분들은 조심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늦은 것도 모르는군. 그나저나 포켓몬 도둑이라니 무례하군. 그 이름도 멋진 로켓단한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지. 나옹! 잘하면 뚜벅님께서는 기뻐서 춤을 추고 고양이는 맛있는 생선을 먹게 됐나옹! 감초처럼 끼어들긴! 철격! 도가스! 아모! 녀석들은 또 뭐야? 지금 뭐냐고 물으셨나요? 질문엔 대답해주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악을 관철하는 예쁘고 귀여운 악당 역할, 로사 로이. 우주를 누비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화이트홀,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잘 들었나옹?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보기보단 머리가 꽤 나쁘시군.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목적은 포켓몬. 내 피카츄한테 손대지 마! 피카츄... 우리 목적은 그렇게 시시한 전기주가 아니다!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신기한 포켓몬뿐. 잠깐! 우리 센터엔 그렇게 신기한 포켓몬이 없어. 이 센터엔 다치거나 병든 포켓몬이 많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가면 신기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 얘들이 열받게 만드네! 열받으면 덤벼라! 무섭지 않다. 나옹! 나한테도 덤벼! 또가스 공격을 받아! 아보! 또가스... 또가스... 어떻게 된 거야? 불을 모두 껐어. 하지만 걱정 마. 우리도 만만치 않으니까. 피카츄 부대다! 긴급사태 발생. 몬스터볼 전송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몬스터볼을 전송해야 돼. 여긴 상록시티 포켓몬 센터. 긴급사태 발생. 몬스터볼을 전송하겠습니다. 여긴 패스시티 포켓몬 센터. 알겠습니다. 몬스터볼을 패스하겠습니다. 또가... 몬스터볼을! 네! 그걸 던져 싸우는 거야! 어서! 좋아! 가라! 몬스터볼! 헤이! 그 정도로 덤비시려고? 채! 어디 두고 보자! 가라, 몬스터 볼! 에이! 없잖아! 텅텅 빈 걸 던져 어쩌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몬스터 볼도 있어! 난 몰랐다고요! 그럼 이걸 받아라! 몬스터 볼! 에이! 거세! 저 정도야. 아부! 거세! 답답해라. 내가 시간을 끌 테니까 그 틈을 타서 피카츄랑 도망쳐. 악당 아줌마, 내가 상대해주지. 뻔하더라 아줌마. 얘가 눈이 나빠도 한참 나쁘네. 난 예쁜이 공주. 그 이름도 이슬. 공주? 이슬? 이슬. 아침 이슬. 그럼 해가 뜨면 사라져야지. 게다가 웬 공주병 환자야. 입을 다물게 해주지. 가거라! 나의 귀염둥이! 돌아와라, 콘치! 콘치! 저건 또 뭐야? 보다시피 피레미. 아, 이건 맛보기야. 애당초 물도 없는 데서 물고기가 어떻게 싸운다고? 아, 그쯤은 알겠지? 그럼, 그럼. 지금 장난 맞힐 때냐? 어서 도망쳐! 그래야지! 도가스! 없네. 내가 나서야 되잖아. 고양이한테 생지컬을 보여준나오. 피카 더 많이? 피카 더 많이? 그렇지, 피카 더 많이. 뭐나오? 피카츄가 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지. 나랑 피카츄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 뭐야? 뭐지? 뭐나오? 벌어졌구만. 어떻게 고양이가 쥐한테 지고 그러냐? 저 피카츄 보통 쥐가 아니용. 쥐의 보통 곱빼기가 어딨냐? 어쩌면옹. 로켓단 살려! 상록시티 포켓몬은 아무 탈 없이 다 받았어. 고마워, 언니. 지우, 이슬이랑 피카츄는 회색시티로 갔어. 하지만 그 옆엔 회색숲이 버티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회색숲 정도는 헤쳐나갈 거예요. 그래요? 그 애들은? 화면이 바뀌어 여긴 회색숲. 밤에도 어둡지만 낮에도 어두운 곳. 왜 그래? 뭐야, 캐터피잖아. 귀여운 벌레 포켓몬이야. 포켓몬이라도 벌레는 싫어. 아무리 예뻐도 벌레는 벌레야. 소름 끼쳐.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얘가 꽤 호들갑이네. 그렇다면 내가 잡아주지. 지우군, 과연 캐터피를 잡을 수 있을까? 결과는 다음 시간! 맞지? 지우야. 겨우 깨비찬 무대를 물리쳤지만 피카츄가 많이 다쳤어. 상록시티에 있는 포켓몬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로켓단 녀석들이 포켓몬을 노리고 덤벼들지 뭐야? 피카츄는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아우 처음부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내가 포켓몬을 어떻게 잡는지 잘 보라고.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대결 포켓몬스터. 피카츄라 이츄 파이리 거북이 원터풀 야도랑 비전 루토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등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